누가 저번 거니 까심 이제 몸 편으로 퍼레이 감당 안 돼 빠지지 애고 어디였자 참 뻐근한 거 다 풀고 맘대로 즐겨 누구라도 불 끄고 눈 밝혀라 밤새 억눌렀던 흥을 끌어모아 밤새 손잡이를 돌려 내가 원하던 걸 다 볼래 이 문 앞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내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 멈춘 할 시간 따윈 없어 끝인가 보 머리 쓸 시간 버려두고 고생해서 주인 잘못 만나고 호강시켜줄게 따라와라 와라 백보드 새콤하니까 괜찮네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빵빠래 밤새 놀아보자 필요한 건 뭘 카페인 올라면 오던가 문을 열려라 참깨 살아 보여 모든 게 완벽해지는 이 순간 두 눈앞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내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 멈춘 한 시간 더위 없어 Come in.